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클 줄 믿습니다. 아, 정말 청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아무튼 맨 앞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서 정말 더 깜짝 놀랐고요. 아무튼 그래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좀 해주실 줄, 이거 수련회인 거죠? 지금부터 수련회 시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는 처음에 잘하는 게 좋아요? 끝날 때 잘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잘하는 게 좋잖아요. 월드컵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러시아 월드컵이 끝났는데 월드컵은요, 여러 가지의 불변의 원칙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월드컵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는데 월드컵 역사상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깨진 이 역사가 있답니다. 뭐가 안 깨졌죠? 에? 네? 자, 한국말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월드컵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이슈. 이번에도 변함 없었어요. 첫째 날 개최국 승리. 그러니까 개최국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주최국은. 2006년도서부터 개최국이 첫 경기를 뛰었고요. 월드컵을 주최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주최한 나라는 첫 경기에서 아직 접은 적이 없답니다.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도 이겼다니까. 첫 경기 때? 왜냐? 이번에도 러시아가요,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사우디를 이겨버렸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첫 경기 때 이겨버렸다니까. 왜냐? 어떤 나라 월드컵이든지 주최국은 이겨야 돼. 그래야 재밌어. 그래야 신이 나.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주최국이 져버리고 크게 져버리면 온 국민이 열이 받아. 온 국민이 짜증이 나. 그럼 월드컵 열기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건 자이든 타이든 뭔지 모르지만 주최국은 절대로 첫 경기에서 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이번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주최 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최 측 청년들은 아멘이 클 줄 믿습니다. 왜냐? 다른 청년들이 힘을 나게끔, 다른 청년들이 도전받게끔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절대 지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최국 불변의 원리. 이기면 좋다 안 좋다?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상금이 얼마래요? 월드컵 우승팀 상금이 얼마래요? 411억이랍니다. 죄송한데 좀 크게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돈이거든요. 411억이 아주 큰돈이니까. 다시 할게요. 1등한 나라가 411억이랍니다 너무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저 뒤에 2등이 300억이 넘는답니다. 3등과 4등이 270억. 우와, 이건 약간 술 마시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8등 안에 만들면 170억. 16강 안에 들면 150억. 참석만 하면 80억. 그러니까 32강.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만 나가면 80억을 준대요.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 우승하려고 난리치는 거야. 거기다가 우승만 하면 상금만 주나요? 그 광고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피파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는 건요, 부와 명예가 보장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축구 선수라면 월드컵에 나가서 한 번쯤은 이겨보고 싶은 거야. 손흥민은요, 졌는데도 광고 찍었잖아요. 조현우는 오늘 아침에 나왔다니까 조현우 몸값이 지금 20억이 넘었다고요. 지금 안타까운 게 뭐예요? 조현우가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사건이 되는 거야. 몸값이 20억을 넘어섰대요. 무슨 말이에요? 졌어도 멋있게 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수련회 끝나고 누군가는 이길 줄 믿습니다. 축구 선수는 월드컵에서 자기의 진가가 나오는 거고 믿음의 청년들은 수련회 때 진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천안에서 제일 믿음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어느 교회라고요? 천안성결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부서가? 네, 저는 지금 한 명과 단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방청객처럼 알바생처럼 고용돼 있는 것 같고요. 모든 단어가 방청객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튼 가장 믿음 좋은 교회가 되시고 믿음 좋은 부서가 되셔서 월드컵에 나갔으면 이겨야죠. 이겨야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땐 은혜를 받는 게 멋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아, 저건 제 거고요. 저건 제 주제고 이번 수련회 주제가 회복이야. 회복하면. 그러니까는 월드컵은 경기를 이기면 이기는 거고 이번 여름 수련회는 뭐 하면 이기는 거다. 회복하면 이기는 거야. 여기 있는 누군가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볼게요. 자, 24장 13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되는 거리로 가고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다? 그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 날이라고 그러죠. 그날. 그 날이 무슨 날? 예수님이 그렇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 다시 한번. 그 날이 무슨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에 엠마오에 있던 두 명의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이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 서울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도시가 어디쯤일까요? 25리 정도면 어디쯤이죠? 25리 정도면 천안. 예, 그냥 좀 믿어주세요. 여기가 아주 의심이 많네요. 여기가 목회자 말을 믿지 않아 지금. 다시 한번. 서울에서 25리 떨어진 데가 어디다? 천안. 그러니까 천안 사는 청년 두 명이 서울을 간 거야. 누구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야. 그 당시 예수님이 장난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고 장난이 아니니까 천안에 있는 두 명의 청년 두 명이 야, 우리 예수님 좀 만나러 가자. 그리고 서울을 간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서울을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미친다 안 미친다? 누구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실망한 나머지 천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그 길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안 사는 남자 청년 두 명이 서울로 레드벨벳을 만나러 간 거예요. 미친 듯이 레드벨벳을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를 해가지고 실망한 나머지 천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레드벨벳이 뭐 거짓말이었다고 깜짝쇼를 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두 명만 못 만난 거야. 이 두 명만 못 만나고 돌아오는데 14절 시작. 이 모든 된 일. 자, 서울에서 천안 올 때 뭐 타고 왔을까요? 에? 청년들이라면 뭘 탔을까? 자동차 끄긴 좀 너무. 평범한 청년들이면 서울에서 뭐 타고 여기 오면 좀 빠르고 편해요? 지하철. 고속 지하철. 편하고 시원한 고속 지하철. 이 두 명이 그래서 서울에서 고속 지하철을 탄 거예요. 지하철 이렇게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냥 지하철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이 얘기 무슨 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얘기. 예수님이 야, 너 봤냐? 야, 나 봤어. 야, 내 창 확 찔리던데? 야, 이 창 확 찔리던데? 야, 못으로 여기 막 박던데? 죽었던데? 원래 이 두 명의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신 분, 안증뱅이를 일어나키게 하시는 기적의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서울을 갔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 못에 박혀?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계속 쳐다봤어요. 왜냐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부활할 줄 알고 살아날 줄 알고. 근데 좀 있다가 내려가지고 무덤으로 가던데 그리고 무덤문이 닫힌 거예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머릿속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딱 달려도 이렇게 딱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갑자기 오로겐 하고 다시 쫙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다니까 살아날 줄 알고 근데 안 살아나는 거야. 하루 쳐다봤단 말이야. 이틀 쳐다봤단 말이야. 근데 안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짜증나서 천안으로 돌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죽었던데? 죽었던데? 둘이 한참 얘기를 해요. 근데 15절. 15절 시작. 그들이 둘이 뭐 할 때? 서로 문의하면, 그러니까 물어볼 때. 야, 근데 그 창 진짜냐? 야, 근데 예수님 진짜냐? 야, 그 이미테이션 아니냐? 야, 진짜냐? 서로 막 궁금한 걸 물어보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뭐 하신다? 동행. 쉽게 말하면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지하철에 같이 탄 거야. 그래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거야. 두 명의 남자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있다? 맞은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알아봐야 돼, 못 알아봐야 돼? 근데 16절 시작. 아니, 그들의 눈이 뭐해서?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레드벨벳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레드벨벳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송중기 얘기하는데 이 앞에 송중기가 와 있는 거야. 미치는 거 아니야. 방탄 얘기하는데 이 앞에 방탄이 와 있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겠죠. 아, 여기 BYU 오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BYU 오면 막 청년들이 막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저한테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강사인 줄도 몰랐지요. 늦었어, 늦었어. 들어올 때 어떤 아이가 저에게 주볼 줬어요. 그러자 앞에 있는 청년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강사인 걸 몰라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유명한 사람이면 알아봐야 되잖아. 아니, 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남자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럼 알아봐야 돼, 못 알아봐야 돼? 근데 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본대요? 눈이 가리워져서. 뭐해? 이 두 청년이 눈이 가리워졌다네. 뭐에 가리워졌다? 뭐에 이렇게 눈이 가려졌대잖아요 지금. 뭐에? 선글라스? 신문? 뭐에 가려졌다? 뭐에? 눈이 가려졌대잖아요 지금. 눈이 이렇게 가려져서 뭐에? 아, 제발 아무거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요. 방청객! 뭐라도 얘기해야지 방청객! 너마저 얘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니? 어? 눈이 가려졌대 안 가려졌대? 뭐해, 뭐해? 이야기? 아, 저렇게 말을 하면 말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절망해 또. 에? 아, 지금 비슷한 게 나왔단 말이야, 웬수야. 아, 진짜 뭐해, 뭐해? 뭐에 가려졌다? 아, 뭐에 가려졌대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에? 분노. 실망.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아, 비슷한데. 그러니까 분노하고 짜증나고 실망한 감정을 뭐라고 그러지? 마음을 뭐라고 그러지? 분노하고 실망하고 감정이 복잡한 생각. 잘 봐요. 이 두 명은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두 명은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예수님은 죽었다 라는 생각이 이 두 명의 머리에 있다 보니까 앞에 누가 앉아 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서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알아봐야 돼, 못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되는데도 이 두 명의 머리에는 예수님은 죽은 거야. 그거 신기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청년만 되면 예수가 죽어버려. 가장 믿음이 좋은 나이가 언젠 줄 아세요? 가장 믿음이 좋은 나이가 주일학교야. 주일학교는 성경학교라고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미쳐. 걔네들은 막 와 가면 와 막 웃어요. 웃긴 얘기하면 막 웃어요. 그리고 조금만 슬픈 얘기하면 막 울고 막 울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계를 나가야 돼. 의사가 돼야 돼. 그러면 아멘 아멘 막 합니다. 왜? 주일학교 애들은 아직 생각이 건강해. 될 거라고 믿어. 아직 주일학교 애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어. 내가 나중에 의료 선교사가 될 거라고 믿어. 나중에 내가 판사가 될 거라고 믿어. 주일학교 애들은 아직 어려. 그러니까 얘들은 설교하면 그걸 다 믿어. 그래서 얘들은요 막 우는 것도 잘하고 기도만 하면 막 울고 찬양하다 막 울고. 주일학교 애들이 은혜 받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 믿어. 그들 생각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아직 어린 나이야. 근데 중학교만 올라가면 안 믿어. 왜 안 믿어? 바빠. 중학교만 올라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설교 들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딴짓하고 딴짓하고 딴짓하고 그냥 중학교 때는 믿음이 훅 떨어져요. 왜냐면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바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다시 좋아져. 다시 믿음이 조금 조금 좋아지다가 고3 때 제일 좋아져. 고3 때. 그래서 아시죠? 여름 수련회 가면 고3 애들이 제일 많이 울어. 아무튼 여름 수련회 가면 쳐우는 건 다 고3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우는 건 다 고3이야. 아주 그냥 찬양도 고3이 제일 간절하고 눈빛도 제일 간절해. 그래서 막 연합 수련회 갔을 때 고3들 앞으로 나와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막. 왜냐? 고3 때 제일 간절해. 왜냐면 고3 때 그런 믿음이 생겨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만 역사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잘못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고3 때 여름방학 때 믿음이 완전히 폭발을 해버립니다.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간절하고 가장 많이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수능시험 보는 날 깨달아요.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수능시험 마치고 정답을 맞추면서 그분께 기도한 게 모두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두 다 헛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능 마치고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분이 도와준 게 없어. 아니 그분이 날 도와주면 한 10점이라도 오르게 해주든지 아니 꿀점 반이라도 맞게 해주든지 아, 뭘 좀 역사를 하거나 기적을. 홍해를 가르신 분이 수능을 못 보게. 아니 만나는 내렸는데 정답을 안 내려? 그래서 수능이 딱 끝나는 순간 고3 애들은 눈이 딱 가려져요. 그리고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는 순간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무슨 조선이래요? 무슨 조선? 헬조선. 그냥 우리나라는 신기해. 대학에 갔는데 지옥이야. 아니 대학에 입학했는데 지옥이야. 짜증나.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야. 그러다가 복학생 선배들 보면 더 짜증나. 동료들 봐도 더 짜증나. 이 대학 나와서 어디 직장 가지? 이과 나와서 무슨 직장 가지? 헬조선이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헬조선이 딱 머리에 박혀.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은 다 싫어. 국회의원도 다 싫어. 정치인들 다 죽여버려야 돼. 뉴스에 나온 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열받음. 오늘 불쾌지수가 100이랍니다 100. 오늘 아침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불쾌지수가 100입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모두 화가 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10명 중에 10명이 다 화가 나 있는 날이래. 그러니 오늘은 조심하래. 아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예배드리면서 아, 왜 불쾌지수가 100이냐? 은혜지수가 100이어야지. 10명 중에 9명만 화가 나 있지. 왜? 우리는 화가 안 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다 불쾌지수가 100이야. 화가 나 있어. 더워서? 아니요. 더워도 신나면 화 안 나. 더워도 기분 좀 화 안 나. 근데 이미 화가 나 있다니까. 대학 때문에, 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격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요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야. 눈이 가리워져 있고 오늘 같은 날은요 누구든지 화가 나 있어서 건들기만 해봐. 건들기만 해봐. 건들기만. 누구든지 째리냐? 너 나 째려봤냐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화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두 명은요. 자, 17절 시작. 두 사람이 무슨 빚을 띠고 뭐 했더라? 머물러 섰더라. 이 두 남자 지금 슬퍼요? 안 슬퍼요? 이 두 남자 왜 슬퍼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니 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안 돌아가시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죄송한데 그거는 좀 없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일단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그럼 돌아가셨는데 뭐 했다? 살아나셨단 말이야. 신나요 안 신나요? 아니 없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니까. 오늘 아빠 못 와요, 그래서 아빠 못 온대, 그래서 엥 하는데 아빠가 짜자잔 할 때 더 신나는 거잖아. 그러면요 원래라면 이 두 청년은 지금 신나야지. 왜?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지금 슬프다 안 슬프다? 왜 슬프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눈 앞에서 나한테 뭘 걸고 있다? 말을 걸고 있잖아. 그럼 신나야 돼 안 신나야 돼? 근데도 이 두 명은 무슨 빛? 슬픈 빛.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얘기 같습니다. 누구 얘기 같다고요? 잘 봐요. 예배드리는 청년들 신나야 돼 안 신나야 돼? 근데 요즘 신난 청년이 많아요 슬픈 청년이 많아요? 대학교에 또 직장에 가면은 웃는 청년들이 많아요 화난 청년들이 많아요? 화난 청년들은 둘째치고 요즘 제일 많은 청년들이 무슨 청년들? 제가 대학교 가서 채플 하잖아요. 그럼 천 명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 명이 모여 채플 할 때 앞에 나가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말과 동시에 500명이 주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무셔. 그러니까 들을 마음의 여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오든지 간에 들을 마음이 없어. 일단 500명 주무세요. 그 눈뜬 300명이 폰만 주고 있어. 폰 이렇게 폰. 그러니까 내 말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해. 이거. 그래서 이제 대학 채플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려고 불 끄면 불빛 300개가 내려와. 불빛 300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막 빛으로. 근데 자거나 이거 만지면 좀 덜 무서워. 제일 무서운 200명. 맨 앞에서 멋 때리고 있는? 멍 때리고 있는. 웃긴 얘기 있는데 안 웃어. 슬픈 얘기인데 안 울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쳐다봐. 멍 때리고 있는 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살봐요. 청년회 때는 조금만 신나요. 막 애들은 그렇잖아. 막 조금만 신나고 웃잖아. 근데 청년들은 좋을 때다. 아유, 나도 옛날에 저랬어. 술은 좋을 때다. 좋을 때. 그 신기해. 24살만 되면 애어른이 돼버려. 아니 24살만 되면 애어른이 돼버려. 그냥 이렇게 청년 학생들이 막 뭐 하면 아 좋을 때다. 열심히 마. 오빠도 다 해봤다고. 그 신기해. 그냥 마음에 감정이 없어. 그래서 집회 중에 제일 힘든 게 어디 집회예요? 청년 집회가 제일 힘들어요. 아 주일 학교들은 다 믿지. 아 중등배들은 신경 안 써도 치킨 주면 좋아하지. 어? 고등배들은 한번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부 집회는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스릴도 있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어. 근데 청년부 집회는 아무리 웃어도 이게 안 움직여. 여기는 지금 잘 웃는 편에 이 정도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웃지도 않고 이거 요 정도가 제일 웃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가보면 화난 청년들 많고 일단 근심 어린 청년들 많고 슬픔 많은 청년들 많고 그냥 아무런 반응 없는 청년들. 왜? 이미 슬퍼. 마음이 슬퍼. 그냥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알바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면접 보러 갈 때 누가 쓰러져 있을 때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내가 회장일세 뭐 이런 게 한 번쯤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게 한 번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어떤 오빠가 나한테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 어떤 자매가 나한테 아주 꽃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나만 짝이 없어. 나만 알바 자리가 없어. 나만 미래가 없어.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슬픈 청년들이 너무 많아. 이런 슬픈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뭐 해야 된다? 회복.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 회복하려면 뭘 해야 돼? 안 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크게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돼?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자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뭐 했더라? 머물러 섰더라. 머물러 섰더라.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머물러 섰더라. 슬퍼요 안 슬퍼요? 그래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치요?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나오는 일. 아, 여기 있는 100명의 청년들 중에 다 신나겠어? 다 즐겁겠어? 한 명 한 명 대화해보면 속상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여기 속상한 사람 있다니까? 여기 슬픈 사람 있다니까? 제가 지금 요 앞에 범즈 카페 있잖아요. 범즈 카페 거기 사장님 형제님을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오늘 작전을 좀 짰어요. 내가 지금 거기서 카페를 막았는데 그 사장님이 아직 교회를 안 나온다네. 근데 보니까 카페가 이뻐. 그리고 사장님이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진 찍었는데 내가 좀 페북하고 인스타에 올릴 거거든요. 제가 어쨌든 페북 인스타 친구가 4만 명이 넘으니까 내가 올릴 건데 뭐라고 썼냐면은 목사보다 더 목사처럼 생긴 형제, 목사보다 더 예수 잘 믿게 생긴 형제. 아니 보니까 얼굴이 되게 밝던데 그 형제가. 그쵸? 나 되게 깜짝 놀랐어. 우리 두 명이 목사인데 우리가 더 어두워. 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보다 예수 잘 믿게 생긴 사장님이 거기 계시다고. 어? 그래서 손님 50명 이상 등록 오면은 교회 나오기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아까 협상하고 거기 와가지고 이무현 목사님 페북 보고 왔어요 그러면 쿠키를 그냥 주는 거로 협상하고 계약서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범죄 가셔서 저 이무현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쿠키를 그냥 주실 거예요. 그렇게 50명이 차면 다음 주 예배 때 여기 오실 거예요 라고 저 혼자 믿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얼굴이 밝아. 얼굴이 밝아.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얼굴 밝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심, 대부분 어두움, 대부분 분노, 대부분 짜증난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더라? 머물러 섰더라. 청년회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열받아 죽겠어도 교회는 나와야지. 맞아요 틀려요? 열받아 죽겠는데 술 좋아하면 어디를 가요? 술집. 열받아 죽겠는데 담배 피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담배 피우는 데로 갈 거 아니야. 열받아 죽겠는데 짜증나면 어디 가요? 짜증낼 수 있는 데로 갈 거 아니야. 근데도 신기하잖아요. 열받아 죽겠는데 예배 드리러 왔어.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속 터지는 날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기 싫은 날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와야 돼 안 와야 돼? 이번에 수련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요? 여기서 하나요? 그럼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럼 계속 3일 동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 제일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와서 앉아 있든지 박수 치고 있든지 아멘 하면서 있든지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그 무거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자 와라 와라 와라. 돈 걱정, 사랑 걱정, 남자 걱정, 여자 걱정, 앞날 걱정, 걱정 걱정 많아. 와봐 와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야. 오라고 오라고. 오면 해결해 줄게. 오면 회복시켜 줄게. 근데 우리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바빠요. 오늘은 피곤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예수님은 오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똥 내려오면 화장실을 가는 거고 배고프면 식당을 가는 거고 커피를 먹고 싶으면 범죄를 가는 거고. 맞아요 틀려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해결이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니까.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거 머물러 섰더라. 두 번째 자 25절 26절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자 PPT가 혹시 못 찾을 수 있으니까 25, 26절 시작. 자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두 남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 닮은 아저씨와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지만 못 알아보고 있어요. 못 알아보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뭐라냐면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가 죽는다고 말했어 안 했어? 고난 받는다고 말했어 안 했어? 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 그거 신기하죠? 잘 몰랐는데 누가 말해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신비의 과목이 뭐예요? 수학. 아무리 풀려고 애를 써도 안 풀려.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러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더 충격적인 건 선생님이 가면 다시 안 풀려. 그래서 신비의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수학의 세상. 내가 풀면 안 풀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풀려. 그럴 때 안 풀릴 때 모르는 거를 그냥 모른 채 넘어간다. 손 들고 물어본다. 손 들고 물어보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고, 못 풀려도 모른 척 넘어가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 그럼 우리가 할 일 두 번째가 뭐냐? 29절. 29절 엄청 크게 시작. 자, 저희가 뭐하여 이르되? 크게 뭐하여 이르되? 아니, 좀만 더 크게 뭐하여 이르되? 강권, 강권. 모르면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거.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뭐 해라? 강권해라. 물어봐라. 강권해라.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뭐 해야 돼? 물어봐야지. 물어보는 거. 청년의 때 해야 될 걸. 예수님, 저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저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물어봐야지. 만나도 돼요? 안 만나도 돼요? 물어봐야지. 저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자꾸 물어봐야지. 학생은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운동하는 사람들도 물어봐야지. 저도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의사서 몸이 안 좋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공부를 모르면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인생이 모르는 건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봐야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목사님과 전사님과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할 일 두 번째 뭐 해라? 강권해라. 물어봐라. 근데 신기해, 그게 힘들면 자꾸 다른 데 가. 아니, 인생이 힘든데 왜 술집에 가 있어? 아니, 인생이 힘든데 왜 게임만 하고 있어? 아니, 인생이 힘든데 왜 담배만 피고 있냐고? 아니, 인생이 힘든데 왜 음란물을 보고 있냐고? 인생이 어려운데 왜 짜증을 내고 있냐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분한테 물어봐야 그분이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물어봐라. 제발 물어봐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일 33절.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할 일 세 번째 돌아가라. 다시 한번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 한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 가는 기차에서, 천안 가는 지하철에서 누구를 만났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돌아가야지. 어디로? 서울로 가서 말해야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저는 그게 회복이라고 믿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알바 생활과 사람과의 만남, 연애 문제, 자격증 문제,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분이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연애 문제도 어느 것 하나 풀리는 게 없고, 학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부모 문제도 짜증이 나고, 삶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안 풀려. 그래서 실망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툭하면 건들기만 건드려. 나 이제 그 안 가. 아, 이번 수련 안 가, 안 가, 안 가. 안 해. 아, 싫어. 짜증나. 나 되지 마라. 이렇게 분노가 꽉 차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오늘 예배 때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배 때 누군가는 이번 수련에 안 오려고 했다가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요. 임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할 일 없냐고. 나 청년부에서 내가 혹시 할 거 없냐고. 나 옛날 잘 봐. 우리 은혜 받고 열심히 할 때 막 교회 봉사해요? 안 해요? 하죠? 찬양단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은혜 떨어지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대답해 빨리. 은혜 떨어지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아 그때 해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은혜 떨어지면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안 하면 안 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기 싫은데 살아난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잖아요. 막 청년 예배 막 오고 싶고 수련회 막 가고 싶고 더 은혜 받잖아. 이제 주일학교 보조교사 한다니까. 더 충격 받잖아요. 그럼 중고등부 수련회 보조교사 따라간다니까.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 앵콜 한다니까. 앵콜 청년부 수련회 1박 2일 앵콜 이런 거 할 때 좀 아멘 해주시면 안 돼요? 앵콜 한다니까. 막 전도하러 간다니까. 내 안에 회복,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그 수련회 또 가고 싶고 막 문화개발 하고 싶고 막 연극하고 싶고 율동하고 싶고 막 워십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열망들이 회복이 되어진다.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머물러라. 두 번째 강권해라. 세 번째 돌아가라. 그러면 이제 내가 세 가지를 했으면 주님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주님은 몇 가지? 내가 몇 개 했어요? 세 개. 그럼 주님도? 주님은? 세 개. 원 플러스 원. 좀 웃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빡빡하시네요. 오늘 아주 끝까지 아주. 어. 내가 몇 개? 주님도? 그럼 주님이 주는 첫 번째 선물 27절. 27절. 자, 주님이 주는 첫 번째 선물 시작. 자세히 자세히 누구에 관한 걸? 자신에 관한 걸.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돈? 아니요. 지혜? 아니요. 자격증? 아니요. 예수를 설명해 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알아야 믿지. 그분은 무당집이 아니야. 무슨 시험 볼 때 부적 붙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로또 복권이 아니야. 복권처럼 돈을 뻥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병원 의사가 아니야. 아플 때 병 고쳐주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판사님이 아니야.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를 낳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배드려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왜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죄송하고 미안한데요, 예수님을 알면 남자친구랑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 예수님을 알면 알바도 재미가 없어. 예수님을 알면 러닝맨도 재미가 없어요. 신기해. 예수님을 알면 그분이 너무 즐거워. 아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지. 목숨 걸고 의사 됐는데 의사 포기하고 의료 선교 가잖아. 아, 목숨 걸고 북한을 가잖아. 목숨 걸고 이슬람을 가잖아.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잖아. 왜? 그분이 너무 좋아서.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아직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저 고1 때 여름방학 때 은혜 받았거든요. 고1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2 여름 수련회 때 아주 큰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3 예수님 여름 수련회 때 진짜 예수님을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7년째 수련회 중이에요. 저는 수련회가 너무 좋아요. 이번 여름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97번 설교하거든요. 매일 오늘 아침 인천, 오후에 천안, 저녁 때 양평 가요. 내일은 어디 가죠? 내일은 대구 가네요. 대구에서 쭉쭉 두 번 있고요. 모레도 쭉쭉쭉쭉 그런 식으로 97번을 움직여요. 누가 그러던데? 수련회 해봐야 똑같다고? 그럼 제가 맨날 그랬는데? 아닌데? 수련회 하면 은혜 받는데? 나 30년 전에 수련회 갔다 은혜 받고 술집 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건데 나는 변한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설명. 네가 왜 그 집에 태어났는지, 네가 왜 그 대학을 갔는지, 네가 지금 왜 돈이 없는지, 네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왜 술집 아들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대학교를 두 번이나 떨어졌는지, 나는 왜 남들 다 다니는 대학 등록금 대학을 10년이나 다니고 10년 동안 다니면서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고 10년 만에 졸업해서 대학원 가서 5년 또 다니고 35살에 졸업해서 학자금 대출 갚고 다 나니까 43살. 신기하지? 학자금 대출 싹 없애는 게 43살이야. 그때까지 뭐 했어요? 대출받아서 학교 다니고 대출받아서 학교 다니고 대출받아서 다니고 그렇게 다녔다니까. 그런 신기하지. 난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뭐냐? 예수님 살아계시면 아 장학금을 주시든지, 아 좋은 직장을 주시든지, 아 부모백을 좀 주시든지 아무것도 안 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 왜 그런 아픔이 있는지 그를 설명 해주시다가 갑자기 31절 시작.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뭐해서?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본다. 아까는 두 명의 청년이 눈이 가리워져서 뭐해? 생각해. 무슨 생각? 예수는 죽었다. 근데 지금 누굴 만나서? 예수님 닮은 아저씨를 만나서 뭐를 듣는 중에? 설명을 듣는 중에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뭐예요? 누군가가 슬픈 청년이 있어요. 슬픈 청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누구 닮은? 예수님 닮은 어떤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오늘 강사로 온 거예요. 예수님 닮은 아저씨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있다는 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선물 두 번째는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앞날을. 그래서 청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무슨 조선이라고? 헬조선. 헬조선은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대학을 다니는데도 그래요. 야 여기 나와서 뭐하냐? 여기 나와서 뭐하냐? 자격증 따는데도 그래요. 야, 이거 가지고 뭐하냐? 이거 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그래요. 야 여기서 이거 돈 벌어서 뭐하냐? 왜냐면 드라마에서 보면 맨날 재벌집 자녀들, 맨날 잘 사는 사람들, 맨날 이쁜 것들, 맨날 잘 나가는 것들만 맨날 보니까 나 뭐하지? 야, 결혼이나 하겠냐 이거? 그리고 연애할 때 뭐 데이트나 하겠냐 이거? 집 사냐? 집 사냐? 다포세배. 내 집 마련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연애 포기. 뭐 데이트 포기. 포기 세대야. 포기 세대. 지금은 다포세대야. 다포세대. 모든 게 포기 세대야. 뭐 하냐? 앞날이 안 보여. 결혼이나 하겠나? 연애나 하겠나?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나는 뭐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대. 근데 신기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술집 아들로 살 때, 내가 대학을 두 번이나 떨어졌을 때, 등록금이 없어서 1년 다니다 1년 유학하고 1년 다니다 1년 유학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학자금 대출 언제 갚지? 아 지금이야. 다 갚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진짜. 내가 20살 때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15년 동안 학자금 대출 받고 8년 동안 그거 갖고 43살이 됐다니까.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10년 갔거든요. 그럼 나 환갑이야? 나 환갑 빌어먹을. 평생 대출 받아서, 평생 대출 갚아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18살이야 얘가 이제 2년 있으면 대학교 가야 돼. 근데 분위기상 얘는 대출 안 받을 것 같은데. 그 내가 받아야 돼? 이걸 죽일 수도 없고. 환장하겠네 아주 그냥 진짜. 아, 내 팔자가 왜 이러지? 난 평생 대출 받아가지고, 씨. 난 평생 대출 갖고, 난 평생 집 한 채 없이. 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집도 있던데, 걔는 등록금 한 번도 대출 안 받던, 걔는 여름에 막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막 여름에 막 바다도 가고, 막 방학 때마다 막 어디 놀러도 가고, 막 주말에는 야구도 보러. 난 야구장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여름에 난 피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바캉스 한 번도 못 가보고. 난 신혼여행도 행사하러 갔는데, 난 신혼여행을 28살 때, 우리 아내 25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우리 아내 23살 때 1학년으로, 나는 25살 때 대학교 1학년, 전 28살 때 대학교 3학년, 우리 아내 25살 때 대학교 1학년, 아 대학교 3학년. 둘 다 대학교 3학년이 28살, 25살. 둘이 사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직장생활에다 돈 벌어가지고 신학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우리 집은 술집이고 엄마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내가 어느 날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살래?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 그래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내도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1년 반을 쫓아 1년을 쫓아다니다가 결혼하려니까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월 15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난 그때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집 안 믿는 집이니까 결혼식 준비를 내가 했고 신혼여행을 뭔지 몰라가지고 월화수 그 신혼여행 그러니까 토요일 날 결혼해서 밤에 에버랜드 갔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교육전사 출근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부산 고신대학교 축제를 3박 4일 사회를 보러 갔어요. 나 그게 아르바이트였거든. 그러니까 난 신혼여행이 뭔지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웨딩 사진도 안 찍었어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거 다 돈이더구만. 돈. 나는 우리 집에서 아무도 날 밀어준 사람이 없어요. 술집 아들이 혼자 신학교 갔다고 늘 왕따였거든. 내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고 나는 죽어라고 알바해야 돼. 이 스무 살 때마다 맨날 알바. 그러니까 하루도 알바를 지금까지 안 한 날이 없어요. 스무 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알바. 계속 알바. 그래야 밥값이 나와. 그래야 차비가 나와. 그래야 책값이 나와. 아, 그 바람에 43살 때 학자금 대출 다 갚았다니까. 계속해서 한 번도 신혼여행 없이 한 번도 MT 안 가고 한 번도 졸업여행 가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어라고 일만 했어요. 그래서 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데 인생은 멋있는 거라고 청춘은 멋있는 거라고 모든 걸 주고 2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나를 만약에 20대로 돌아보내면 죽여버릴 거라고 누군지 나를 20대로 보낸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왜? 안 갈 거야. 나는 20대로는 죽어도 안 갈 거야. 왜? 아 너무 힘들어. 몰라서 살았어. 그냥 대충 생각나면 짜증나는데 짜증낼 시간도 없었고 열받을 시간도 없었고 슬플 시간도 없었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 그냥 그렇게 안 믿는 엄마 놓고 계속 기도하고 안 믿는 아빠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뭐 맨날 하루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루 알바하면 책값 나왔고 하루 알바하면 버스비 나왔고 그러다 28살 때 뭣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살았다니까. 그렇게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이제 40살 후반이 됐습니다. 이제 좀 숨을 쉬어요. 아내랑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좀 근데 필요 뭐 또 집을 사야 돼. 아, 집은 아직 없는데 그냥 교회 사택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8년 동안 14평짜리 조립식에 살았는데 조립식 아시죠? 여름에 난방 잘 되고 겨울에 냉방 잘 되는데 지난 8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집 한 채 어떻게든 전세라도 구해야 되는데 대출이 조건이 안 되네. 필요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지? 그래도 계속 예배 드렸어요.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근데 보여. 뭐가 보여?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힘들게 태어났고 힘들게 살다 보니 힘들게 사는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고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힘들게 살던 청년들의 마음이 보이고 우연아 너 청소년 사역한다며 너 청년 사역한다며 그래 네가 알아야지 네가 알아야 말해줄 수 있잖아 네가 알아야 말해줄 수 있잖아 그치? 우연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주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날 보니까 이 일 하라고 이 일 하라고 그러니까 난 여름에 바다 가는 것보다 청년들 만나는 게 더 좋다니까 난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 청소년들 만나는 게 더 좋다니까 왜 말해주려고 야 네 인생 끝이 아니야 네 인생 거기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 번지점프는 떨어진다고 죽지 않아 올라갈 거야 신나게 번지점프는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야 떨어지는 게 끝이면 번지점프가 고장난 거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청년 때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 올라갈 거야. 다시 안전하게 올라갈 거야. 그게 안 보일 때는 무섭고 보이면 재밌는 거야. 보이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보여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고난이 광야인 것을 믿어요.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연단시키는 게 보여요. 지금의 환란이 이겨낼 싸움인 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32절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주님이 주는 선물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보여주시고 세 번째 뜨겁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주는 선물 세 번째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신기하죠? 물론 그 마음 안 주셔도 지금은 무조건 뜨겁지만 중요한 건 세상은 뜨거운데 우리는 차가워. 여러분 이 땅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아시죠? 20대는 다시 오지 않아요. 30대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고 신나 20대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30대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30대에 미치도록 뜨거워야 40대가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우리 아내랑 결혼 20주년이 내년입니다. 내년이 결혼 20주년이야. 내년 20주년 결혼 기념일에 신혼여행을 가려고 지금부터 적금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모릅니다. 비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년 5월 15일 저는 드디어 신혼여행을 내년에 할 겁니다. 누구랑? 우리 아내랑. 어떻게? 재밌게 즐겁게. 물론 그냥 안 가고 코스타 집회랑 겹쳐서 갈 겁니다. 그냥 나가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그 신기하지? 지금은 아무나라나 나갈 수 있어요. 작년에 목사님한테 집회 연락 온 나라가 30개국입니다. 30개 나라에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 저한테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충격적인 건 30개 나라에서 연락이 왔는데 30개 나라 말을 다 몰라요. 짜증나. 저희 아들이 홈스쿨 했거든요. 검정고시. 지금 18살인데 올해 검정고시를 다 통과했어요. 4월 달에. 그냥 검정고시는 누구나 다 통과해요. 내가 보면 꼴찌로 다 통과한 것 같아. 저 닮아서 공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바로 대학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예빈아 너 지금부터 배워. 너 놀아. 대신에 영어는 하면서 놀아. 영어 해놔. 영어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딱 두 번 영어 배우고요. 딴 건 모르겠는데 드럼 악기 배워. 악기 드럼. 지금 김대훈 교수님 드럼 아시죠? 김대훈 교수님 드럼을 김대훈 교수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인생 제자 딱 네 명만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 드럼 배우고 있고요. 또 운동해놔. 운동. 왜냐면 제가 살면서 살아보니까 사람이 영어는 좀 해야 되겠더구만. 아,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국만 나가면 너무 쪽팔려. 너무 힘들어. 집회는 잘 돼요. 통역이 있으니까. 근데 그 후로 아무 말을 못해요. 너무 창피해. 근데 내가 지금 영어하기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그냥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고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과외를 받은 적이 없고 나는 대학 갈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도 몰랐고 20대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 했기 때문에 영어를 왜 해야 되냐. 근데 살다 보가 어른이 되니까 내가 외국을 나갈지 누가 알았겠어. 아니 뉴욕에서 날 초청할 줄 누가 알았겠어. 캐나다에 연락을 줄 줄.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요. 그게 너무 한이 돼요 지금. 근데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예빈아 뉴질랜드 나가니까 동네 그지도 영어래. 동네 그지도 영어래. 호주 가니까 6살짜리도 영어래. 다 영어해. 그래서 예빈아 영어 해놔. 무조건 해. 동네 그지도 영어를 한다니까 영어 해놔. 그 악기는 좀 배워놔. 야 뭐다 아무거나 배워. 사람이 재밌게 살려면 악기를 해야 돼. 난 악기를 하나도 못하니까. 나는요 그게 너무 한이 맺혀요. 아무 악기를 못하는 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또 하나 체력이 없는 게 체력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체력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목숨을 저는 지금 귀에 지난주에 이명이 왔어요. 제 페북 친구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쓰러져서 병원에 3일간 강제 입원했다 나왔어요. 지금도 귀에서 소리가 윙윙윙윙 계속 들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윙윙윙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의사가 이거 주던데 이거 귀에다 꽂고 살으라고. 지금 귀에다 꽂고 다니고 있고요. 설교할 때만 빼요. 왜? 설교할 때 소리가 안 들리면 힘드니까. 그냥 체력이 너무 딸려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운동해놓고 악기 배워놓고 영어만 해봐. 할 일이 많아. 세계 열방에 나갈 때가 너무 많아. 내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진 않을 건데 죽어도 안 돌아갈 거예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딱 돌아간다면 지난번에 청관원 목사님이랑 같이 방송하다가 얘기했어요. 청관원 목사님도 뭐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둘이 20대로 돌아가면 우리 둘이 뭐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 둘 셋 했는데 둘이 똑같이 영어! 반응형도 영어를 못해요. 근데도 영어를 못하면서 노래 제목이 다 영어야 맨날. 아주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하면서 하죠. 영어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제목만 영어야 제목만. 영어. 왜? 자꾸 나가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나이 때 우리 엄마 술집 여자였다니까 시장. 저 대전에 있는 지방 신학대학교 두 번 떨어졌다니까. 그거 10년 만에 다니고 한 번도 장학금 못 받고 어쩌면 한 시장 술집 막내 아들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제가 하나님이 정말 약속해 주셨다니까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었다니까. 근데 정말 20대 때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30대 때 고생시키더니 40대, 50대 지금은 더 궁금해. 도대체 이번 여름에 무슨 일이 생길려나? 야, 이번 가을에 무슨 일이 생길려나? 내년에 무슨, 나 50살 되면 뭐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 죽겠으니까 빨리 늙고 싶다니까. 나 빨리 늙고 싶다니까. 왜? 너무 궁금해서. 너무 신나서. 야구장 가서 흥분하는 그런 인생 말고, PC방 가서 흥분하는 그런 인생 말고, 돈 벌어서 집 샀다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 말고,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얼마나 더 뜨겁게 쓰실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쓰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 근데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 안타까운 게, 아 그냥 살아요. 아 이번 여름에 알바해야 되는데 알바해야 돼. 아씨 진짜 알바해야 돼. 알바해. 아 네 뭐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여러분들은 그럴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돌을 씹어 먹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망해도 돼. 여러분들은 좀 힘들어도 돼. 여러분들은 좀 슬퍼도 돼. 왜? 이겨낼 거니까. 회복.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꼭 회복하십시오. 어떤 일 있어도 꼭 회복하십시오. 아마 조만간에 제가 또 한 번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청정부 목사님이 과도하게 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인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십니다. 또 만나러 올 거예요. 또 만나러 왔을 때 범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땐 또 사진 찍어서 또 올려야지.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청년이 또 예수를 믿을까? 어떤 청년이 또 은혜를 받을까? 어떤 청년이 또 힘을 내고 있을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주 나의 모습 보네. 우리 가사 있나요? 상한 나에만 보시네. 이 가사가요 참 애매한 가사예요. 찬양이 그거예요. 주 나의 모습 보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 모습을 봤대요. 근데 내 마음에 상한 나의 마음이 있대요. 상한 나의 마음. 여기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겠죠. 주 나의 눈물을 아신대요. 근데요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아, 울릴 많아요. 제가 오늘 막 재밌게 설교하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저 20대 때는 별로 웃은 적 없는데 화난 적 많고 열받은 적 많고 울던 날도 진짜 많은데 자취방 없었던 건 기본이고 알바 때문에 MT 못 가고 어떤 새끼가 그랬는데 나한테 넌 왜 MT 안 가냐고. 그날 내가 짜증나가지고 MT 가면 네가 알바비 줄 거냐고. 세상 너무 쉽게. 왜? MT 가면 잘리잖아. MT 가면 알바 못하잖아. 맨날 화나 있었고 짜증나 있었고 홀로 울던 나의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사랑 내게 있네. 힘들었지만 그분의 사랑은 날 떠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날 버리지 않으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그 사랑이 여러분 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십시다.